조선의 항구문화 도시 원산에서 진행되는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 2016을 기념하여 국가 우표 발행국에서 새 우표를 내놓았습니다. 축전 장소인 갈마 비행장에 그려져 있는 묶음 전지의 옷부분에는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 2016이라는 글빨과 축전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묶음 전지에는 축전에 참가하는 축격기, 습격기, 직성기, 모형 항공 무선 조종 기기요기 등이 반영된 우표들이 있습니다.